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꼽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왕인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고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에 이어서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 부르는 성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70여 편의 시편을 남겼고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위대한 왕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다윗 왕의 이러한 업적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다윗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모든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는 왕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악한 왕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화한 왕일지라도 그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이 세상의 여느 왕들처럼 많은 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 왕이 포악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다른 여느 왕과 달랐던 것은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자신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편 5편 2절을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나 자신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 등에게 맞서서 싸우거나 복수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정복하였던 용맹한 왕인 것에 비하면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의외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던 고난조차도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수록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왕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편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대한 다윗 왕, 사랑받는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다윗 왕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안에는 역사가 있고 율법이 있으며 찬양이 있고 예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편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실루엣이 있다는 비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